6학년 학생들. 의대생이 아닙니다. 학생 아닌 학생들을 말하죠. 졸업을 하고도 다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1, 2년의 시간을 보내는. 요즘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비, 과외비 이렇게 투자는 아주 많이 된 세대인데 철은 늦게 드는 세대라고 해서요. 대가 유예 세대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듣고 보면 다 기분 나쁜 오명들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하지만 기분 나빠하기 전에요. 나는 지금 그냥 빈둥대는 게 아니라 치열한 자기 모색 중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준비 돼 있습니까? 오늘 입소하셨겠네요. 김수환 씨. 군대 가신다고 얼마 전에 이별 같지 않은 이별을 한 여자친구에게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죠. 오늘 첫 곡 어떠셨어요? 영화 제니퍼 에이드. 제니퍼 연쇄 살인 사건에 삽입된 푸치니의 나비 부인 중 허밍 코러스였습니다. 수원 동원고등학교 3학년 1반에서 두 학생의 엽서가 와 있네요. 손민호 학생 그리고 현대현 학생, 담임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모두 듣고 싶다고요. 30여일을 남겨둔 수학능력시험 2차 시험 준비가 아주 힘이 들지만 친구들의 웃음과 담임 선생님의 격려로 열심히 하십시오. 자, 성남,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송미향 학생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띄워주셨는데요. 친구의 삼촌께서 영화를 한 편 만드셨다고요. 짧은 여행의 끝. 상영됐다고 하는데 아, 저도 유감스럽게 못 봤네요. 관객이 얼마 안 들어서 금방 종영했다고 하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친 영화 현주 그리고 선영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시스터 액트 중에서 들로리스와 수녀들이 부르죠. My Guy. Hail, girls. Hail, Mary. What's up? Well, Jerusalem's become a real drag. Everybody hates me. Uh-uh. Not that guy over there. Who, him? They all say he's different. They say he's really weird. We don't care what people say. To us, he's always there. Really? Nothing you could say. Birds of a feather, we stick together. I'm telling you from the start, I can't be torn apart from my God. Nothing you could do could make me untrue to my God. My God. Nothing you could buy could make me tell a lie to my God. My God. My God. My God, my word of honor to be faithful. And I'm gonna. You best be believing. I won't be deceiving my God. As a matter of opinion, I think he's tops. My opinion is he's the cream of the crop. As a matter of taste, to be exact, he's my ideal. As a matter of fact, no muscle-bound man could take my hand from my God, my God. No handsome face could ever take the place of my God, my God, my God. He may not be a movie star, but when it comes to being happy, we are. There's not a man today who could take me away from my God. Pull it down now, ladies. There's not a man today who could take me away from my God. And give me some of that deep shoulder action. There's not a man today who could take me away from my God.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파시. 영화를 보는 사람도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간직하고 싶은 음악. 파시. 분위기로 기억될 좋은 영화 음악입니다.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182번째 작품인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이 영화의 테마,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였어요. 이 작품에는 개성이 각기 다른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주인공인 페파는 방송국의 인기 성우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동거해온 이반이 돌연 자취를 감춰버리죠. 그러자 그녀의 심경은 분노, 체념,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더구나 워낙 바람둥이인 이반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까지 들리죠. 그녀는 이반을 찾으려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인 칸데라가 느닷없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테러리스트들과 며칠을 함께 보낸 칸데라는 지레짐작 겁을 먹고는 경찰을 피해서 언니 집에 온 것이죠. 또한 여자 마리시에는 이반의 아들의 약혼녀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그녀는 무슨 이유에선지 침착하지 못하고 아주 히스테릭합니다. 한편 칸데라의 일로 페파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 변호사가 바로 이반의 현재 애인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인. 20여 년 전 이반으로부터 버림받고 복수를 위해서 다시 나타난 전 부인 루시아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 같은 5명의 조금은 가장된 캐릭터를 통해서 감독은 현대인들의 왜곡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내용도 그렇지만 화면의 색이 정말 신경쇠약 직전처럼 보입니다. 노랑, 분홍, 초록, 뭐 거의 촌스러울 정도의 원색의 영상을 사용하고요. 거기에 전화의 자동 응답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현대인들의 정신의 부재를 잘 표현하고 있죠. 이 영화에는 림스키 코사코프의 세라자드 중에서 3부 젊은 왕자와 왕녀의 얘기가 삽입됐는데요. 페파의 베란다 장면에서 이 곡이 흘러나오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아마 페파를 세라자드와 동일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긴 곡이에요. 중간에 잘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신경쇠약 특전의 여자에 삽입된 림스키 콜사코프의 세라자드 중 3부 젊은 왕자와 왕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183번째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안드레이 콘찰롭스키 감독의 감동적인 로드무비 호모와 에드입니다. 예, 안드레이 콘찰롭스키 감독은 현재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구소련 출신의 감독인데요. 폭주기관차, 마리아스 러버, 또 듀엣 폴 원 이런 작품들이 모두 그의 영화들이죠. 이 영화의 제목인 호모와 에디, 그들은 전혀 타입이 다른 길동무입니다. 30대 중반인 호머는 어릴 적에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서 약간 어리숙하긴 하지만 마음씨는 아주 착한 접시닦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오레건주로 향하는 길이죠. 그리고 에디, 사람들이 곧잘 남자로 착각하는 바람에 에디로 불리우는 사실은 30살의 흑인 여성 에드워드 서비입니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는 얼마 전에 병원에서 탈출한 환자예요. 이런 에디의 차에 호모가 숨어 들어가서 하룻밤을 잔 것이 계기가 돼서 이 두 사람은 여행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호머, 그리고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에디. 이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됩니다. 고향 오레곤에 도착한 호머는 그곳에서 새 생활을 결심하지만 에디는 자신의 죽음을 호머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호머에게 남기고 길을 떠나죠. 호머는 에디가 떠난 후에야 그녀가 자신의 진실한 첫 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녀를 찾아서 온 마을을 헤맵니다. 하지만 호모가 발견한 것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도둑으로 몰려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에디의 모습이었죠. 영화 호모와 에디, 이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두 남녀의 만남을 조금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은 인생의 의미를 되씹어보게 만들죠. 호모 역에는 제임스 벨루시, 그리고 에디 역으로는 우피 골드버그가 하고 있습니다. 가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84번째 작품,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입니다. 데니 엘프만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먼저 배트맨의 테마 들어보죠. 영화 배트맨의 테마, 데니 헬프만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가 만화를 영화로 옮긴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이유는 그 형식과 내용이 아주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참 말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약간 그 열기가 식혀진 듯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새로운 조류를 박쥐에 대입시켜서 만들었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서 만든 최초의 대중 오락 영화가 바로 배트맨입니다. 조금은 음산하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지닌 인조 공간. 거기에 악의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조커, 잭 니콜슨의 외모와 또 킬러 스마일. 그리고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지니고 등장하는 킴 배신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독은 미국이라는 거대 사회가 지닌 폭력성 그리고 정당화된 제국주의를 아주 수준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팀 버튼 감독은 이런 생각을 배트맨의 긴 망토 속에 아주 잘 숨겨놓고 있죠. 프린스의 노래 들어봅니다. Bad Dance. Hey, Jackie, let me stick the 7-inch in the computer. 제가 잘못했어요. 음악을 들려드리기 전에 볼륨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부모님들 다 깨신 건 아니겠죠? 프린스가 아주 요란하게 불러준 Bad Dance, Batman 중에 였습니다.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85번째 작품, 자크 드와이온 감독의 15살 소녀입니다. 이 영화는 15살 소녀가 물론 주인공입니다. 이 소녀와 소녀의 연인, 그리고 연인의 아버지,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15살 난 소녀 줄리엣은 연인인 토마, 그리고 그의 아버지 윌리와 함께 섬으로 바캉스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섬에서 아주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지요. 그런데 아버지 윌리가 그만 줄리엣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이 거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엣은 윌리와 하룻밤을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깨닫게 되죠. 자신이 진실로 사랑한 사람은 토마라는 사실을요. 줄리엣은 그 일을 겪으면서 고독이라는 감정을 새롭게 알게 되고 토마는 그런 그녀를 아무 말 없이 안아줍니다. 마치 서로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굴레를 서로에게 확인하듯이 그렇게 안아주죠. 자크 드와이온 감독, 그는 프랑스 누벨리마주를 새롭게 이끈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는 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청초한 영상 이미지로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그 자신이 토마의 아버지인 윌리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상영될 수 없을 것 같지요? 영화 어비스의 메인 타이틀 들으셨습니다.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86번째 작품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 어비스예요. 영화는 핵잠수함 하나가 카리브해 해저에서 실종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잠수함에 장착되어 있는 핵탄두를 찾기 위해서 미 해군 특수요원이 민간 석유 탐사선 딥코어호에 파견되죠. 딥코어호의 선장인 브링맨 아데리스는 타협을 모르는 강인한 인물이고요. 미 해군 특수요원의 리더 마이클 비는 냉전 논리의 세뇌당에 있는 인물이었죠. 게다가 엄청난 수압 때문에 특수요원들은 정신까지 이상해질 정도로 아주 신경들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주위에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영화가 성공하는 바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터미네이터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잡죠. 하지만 카메론의 다음 작품인 터미네이터나 에이리언2와 비교하면 구성이 좀 허술하고 SF 효과도 좀 뒤떨어지죠. 그래도 그 거대한 바다 생물체가 나타나는 장면만큼은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 장면, 네, 흐르던 음악 듣고 싶으시죠? 저만 듣고 싶은가요? 어비스의 피날레입니다. 영화 어비스의 피날레를 끝으로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오늘 이야기는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다섯 편의 영화 소개해드렸는데요. 182번째 영화는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고요. 183번째 영화, 안드레이 콘철롭스키의 호모와 에디, 그리고 팀 버튼의 배트맨, 자크 드와용 감독의 15살 소녀, 마지막으로 제임스 카메론의 어비스인데요. 이 중에서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배트맨, 어비스는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죠. 서울 강남구 청담 2동의 강현 씨, 경원대에 한이바람이라는 락그룹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엽서를 아주 오래전에 띄워주셨어요. 제가 이 엽서를 사실은 어디 뒀는지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야 찾아냈거든요. 영화 Back to the Future 중에서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송재현 씨, 송상구 씨 듣고 계시죠? Back to the Future 중에서 Power of Love. 영화 Back to the Future 중에서 Huey Lewis and the News가 부른 Power of Love였습니다. 자, 사랑의 힘을 이렇게 강력하게, 강렬하게 부른 노래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하게 부르는 노래 들어볼까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김연 심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우리 영화 가슴에 둔 눈칼로 슬픔을 자르고 중에서 첫 만남, 순영과 재호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여기에 들어간 스켓은 신유범 씨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마지막 곡은 영화 사생활 중에서 시도니, 브리지트 바르도가 부르는 시도니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시,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